처럼 그대도 많이 힘들었나요? 눈물 겨운 착각 속에 난 살고 있었죠. 나처럼 그대도 많이 힘들었나요? 눈물 겨운 착각 속에 난 살고 있었죠. 오늘까지 괜찮아요. 난 그냥 지나치 괜찮아요. 난 그대 행복 봤으니 잠시 스쳐갔던 그대 모습으로 다시 한동안은 견딜 수 있겠죠. 하늘마저 내게 말해주나 봐. 그댄 이미 행복해져 있다고. 너무 익숙한 그 향기가 익숙한 그 표정이 멀어져. 괜찮아요. 난 다시 그댈 보내도 괜찮아요. 난 눈물로 또 살아도 나를 잊기 위해 누굴 만났다고. 그렇게라도 나 살아가